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마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통령 MD 아부들 하미두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인민에게 끊임없는 평화와 진보,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